타야 아담이 영포갈 초모엘 하라노 버테 아주 팽에테 움테 떠나 브리티빌 꼬라 헐리르 전에 아포셰레 베체 타카 베천에 펠레 이디하시 자베